밤참 강물에 검은 머리 곱게 감는 미량 아가씨 흐르는 강물 따라 새가 울 적마다 잊지를 못해 눈물로 아롱치는 미량 아가씨 사정설이 무르에 흘러 영남루를 돌아가는 내 고향 미량 아랑가 발레터에 자주 빗댕기 외로운 입마중에 얼룩 잊어도 난 몰래 숨어 우는